Solo tú, la radio y la noche, en La Hora Corazón. Un programa de Station K-Pop. Que la luna y las estrellas iluminen tus sueños. 두근대는 마음으로 너와 손을 잡은 채로 혼자 걷는 이 길을 너와 걷고 싶어. 너와 하고 싶은 게 참 많아. 나에게만 웃어주고 또 나에게만 잘해주면 좋겠어.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 거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할게. 난 그래. 널 듣고 만지고 싶어. 근데 넌 안 마음을 알아주라. 이제 너에게 다가갈게.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오직 너의 나를 선택한 건 나의 눈물까지도 작은 미소까지도. 아름답고 사랑한다. 살짝만 쉬어가죠 my baby. 그 자리 그대로 멈춰져 stopping. 그 눈빛이 네 숨결이 널 찾아 헤매게 돼. Yeah. 슬며시 들리는 네 목소리 조그맣고 예쁜 네 입술이 떨리게 해. 네가 궁금해 계속 너만 보게 돼. 생각이 맞는지 좀 더 알 수 없는지 자꾸 미치게 해. 날 더 못 참게 해. 이래도 되는 건지 너에게 빠진 건지 날 감당 못하게 해. We're not only 되고 증명해야 해. Yeah, yeah, yeah. 거부는 거부해. Yeah, yeah, yeah. 당황하는 너의 눈빛마저 날 레타게 해. 내 맘은 저기 다 들어가는 양초 같아. 붙어버린 불은 한동안 안 꺼질 것 같아. Baby you. losing me is better than losing you. Don't you know that I would die for you if I knew that you would make it through? Cause losing me is better than losing you. Fast car and no brakes, you're the rush that I crave. Try me instead. Cause you're the air inside my lungs. Suffocating it when you're gone. I'm a mess and it's all wrong without you. Yeah, oh, nothing's clear. And I need you to know, baby, I will go to war for you. Yeah, 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좀 쉽게 가슴엔 없을까. It's sad. 오늘같이 가녀린 비가 내리는 날이면 너의 그림자는 떠오르고 서랍 속에 몰래 넣었던 어린이의 추억을 다시 꺼내 홀로 회상하고 해영신이란 슬픔의 무게를 난 왜 몰랐을까.

언제나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어. 말해줘 나에게 just stay. 그대여 say yes. Can you say? Can you say yeah? 나의 모든 빛이 돼. Can you say 보낼 수가 없는 난데 수없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만 Oh 너무 예뻤어 너무너무 고마워서 부서질 것 같았던 그 기억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봐 이상하네 나만 이런지 어딘가 먹먹하네 빠르게도 지나가는 시간에 또 숨이 차오네 괜찮아요 그대 천천히 걸어 다짐하면 괜찮을까 아직 보지 못한 가까이 있는 내 모습까지도 난 어쩌면 날 그렇게 날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대 천천히 방에 스며드는